속에 지쳐 우린 정답을 찾아 힘을 썼지만 옷은 더 maze in the darkness 끝없이 길을 달리고 달려봐도 저 수많은 거지다 웃음들 이런 놈은 바보들 I don't wanna use my head I don't wanna calculate Love and a fitness Feeling like a fitness 머리 쓰면 사랑할 줄 없기에 죽을 걸 알아 겨울처럼 말이야 그래도 난 부딪히고 싶어 네가 밀면 넘어질게 날이 느껴져 yeah. 내가 당겨도 오지 않아도 돼 Let them be them Let us be us Love is amazing but you is amazing yeah. Two-man의 climb, two-man의 세계의 촉, two-man의 맘 축을 향한 track